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24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의 공개를 괴뢰 외교부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